것인가? 위험에도 불구하고 동문의 적은 몸들을 조국 해방, 인종 해방을 무르짖으면서 불을 들여 붙여주는 대치들의 협상과 근시안적인 민족주의 정역을 나가신다. 옳지 않단 말입니다. 당시중은 긴가람 주걱턱을 앞으로 불쑥 내밀고 그만한 눈초리로 장례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의 도롱만을 놓고 본다면 조선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구별조차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조합원과 종자원을 비롯한 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서근거렸다. 이중이는 조용히 겨울 숨을 내쉬고 사람들을 살폈다. 당시 중의 도로는 확실히 내용과 설득력이 부족한데다 그 행동 거지가 온당치 못한 것으로 하여 이중민의 마음에 불만스러웠으므로 이번에 또 누가 섣불리 일어나 준비 없는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오드러대지는 않을까 하여 조바심이 쳐졌다. 장군님께서는 통나무 평상 위에 두 손을 놓으신 채 장작불이 이글거리는 화덕의 한 점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다. 그 모습은 당시들이 말하기 이전에 그의 갇힌 때였고 그를 이어오는 여러 날 동안 자주 그런 몸가짐을 갖추고 계셨으므로 당시 중에 도론이 환기시킨 그의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이중민은 잠옷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중 동지가 옳게 말했습니다. 문득 종자원이 머리카락을 짧게 깎아 시슬슬 칼이 들여다보이는 단단한 머리를 꼿꼿이 치켜들고 입을 열었다. 조국 해방 구호나 민족 해방의 강령을 유생단 놈들이 구창하던 조선인에 의한 강도자치의 기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도 땅에 앉아서 조선을 독립시키고 조선민족을 해방시킨다는 게 과연 위치에 맞는 소리입니까? 사실 그런 주장은 중종 두 나라 전문가들의 전연적 단결에 장애를 옵니다. 장군께서 고개를 반짝 드시었다. 그 순간 그의 안광에서 찌르는 듯한 서늘한 광채가 쏟아져 나왔다. 방 안에는 손 막힐 것 같은 경적이 깃들었다. 북한 담배 연기가 천정 밑으로 뽀얗게 솟아오른 이 너렁청한 방 안에 사람 하나 있는 것 같지 않게 그렇던 무거운 정적이 사람들의 가슴을 압박하고 있었다. 정장동무, 강시중동무. 장군님께서는 높지 않은 어조로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었다.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얼굴을 깊은 시선으로 한동안 응시하셨다. 내 동무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자기 생을 모은 연도들을 외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도이치란드에도 있었고 영국에도 있었고 프랑스에도 있었고 핀란드나 스위스, 벨기코와 같은 나라로 가서도 오랫동안 방문생활을 하면서 혁명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혁명적 막시주의자들의 최초 시민인 이스크라도 해외에서 발견되었고 막스주의 철학을 한 걸음 발전시킨 유물론과 경험 비판 논의라든가 당찬만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한 무엇을 할 것인가와 같은 노작들도 막문주의에서 집필되어 소련에 내포되었습니다. 그래 외국에서의 혁명활동은 자유전제주의도 하면서의 소련인민을 해방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방 안의 모든 시선들은 장군님의 조난을 향하고 하나같이 굳어졌다. 장군님께서는 종자훈이와 감시중위를 향해 말씀하셨으나 그것은 이미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휘어잡고 무혐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감시중은 고개를 숙이고 종자훈은 고개를 들고 있었으나 장군님의 말씀에 이외를 좋아할 아무런 응단도 갖추지 못하였다. 장군님께서는 평상을 놓인 자그마한 수첩을 드시었다. 거기에는 위에서 논술한 사람들의 발언 요점들이 간단하게 적혀 있었다. 장군님께서 수첩 듣고는 조용히 두드리시며 말씀을 시작하시자 사람들의 얼굴은 다시 한번 경의 표정으로 굳어졌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의 모든 동지들이 조선혁명가들의 민족해방구호를 국제공산주의 모습들은 인생방구호로 개탄하였습니다. 동지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지국중소들에게 조국을 감탈당한 신영제 약소국가 혁명가들의 민족해방목을 대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들이 말하고 있는 국제공산주의 모습은 4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분파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로 국회 통일 단결되어 자기 나라 혁명을 고전하게 하자는 것이지 그들의 활동을 그 어떤 지역적 균형을 안정시켜 그거가 모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국을 해방하고 민족을 해방하는 것은 4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에게 지어진 국제적 공동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조국과 민족이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소비원을 가시기 위해 부정의 길을 나선 애국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구의 한계도 어느 무대에 있으나 항상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며 교류의 해방, 부모 정제자를 들어 해방을 두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신선 분노와 친해진 일입니다. 이 성스러운 감정을 민족주의라는 말로 감히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이 말하는 기침을 듣죠. 방에는 기침 없이 조용해야 한다. 여러 나라를 두고 그렇게 벚꽃이란 감정을 보여온 분장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안정적입니다. 황군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가시어 두통의 통나무 가름대를 건너지르고 기름둥이를 바른 투박한 창문을 젖혀씌었다. 창문으로부터 시원한 바람과 함께 공연 속에 싱그러운 향기가 풍겨왔다. 한낮에 볕을 받은 청아 끝에서는 고도고도 낙동물이 떨어져 내리고 울지 않은 숲속에서 딱따구리의 나무 뽑는 소리가 딱딱하고 들려왔다. 그리고 또 어디선가 하야지석에 나앉아 빨래를 두드려대는 물방치 소리가 날아왔다. 사방 산으로 둘러맞고 남쪽으로만 넓지 않은 도동이 빈 단풍한 방의 구울 안에서 내다보면 벌써 봄이 다가오는 듯한 한각이 일어난다. 여기서 좁은 창문을 통해 비춰주는 하늘도 저기가 어린 듯이 뽀얗고 나무 잎새도 흰눈에 짙어가는 듯 검푸르게 떠올랐다. 장군님께서는 창문 턱에 한 손을 짚으시고 의장을 둘러보시며 생각 깊으신 음성도 말썽하시었다. 아득한 태고의 인간들에게도 애국주의는 감정으로 존재하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 가운데서 가장 귀중하고 본질적인 감정으로서 조국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감정을 지닐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간직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향이 아닙니까? 이 지향이 공산주의자의 것으로 볼 때 그것은 대대로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의 구구멍은 세상에서 가장 강렬하고 훌륭한 조국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강도의 길게 짓밟힌 나라를 해방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응당한 민족적 권리인 조국 해방 구호를 들었다고 하여 인생당을 눌러 처참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군님의 단호한 음성이 밤하늘 울렸다. 그께서는 가볍게 부르짖은 주먹으로 평상 모서리를 올려가시면서 공절하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 호우에 참가하고 있는 많은 동지들이 조선혁명가들이 지켜들고 있는 민족 해방 구호가 공중두나라 혁명가들의 실용적 단계를 장애를 낸 듯이 말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문장은 방금 전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해석이며 그릇된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간도 땅에서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전개해온 방어의 방문 부정 목소리가 이것을 의견으로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혁명을 시작한 첫날부터 중국의 인민들, 중국의 공산주의자들과 굳게 손을 잡고 서로 돕고 지지하면서 공동으로서 일제와 중국의 반동 군벌도를 감당하며 불규칙에 투쟁해 왔습니다. 세계 공산주의 운동 역사에는 조선인과 중국인처럼 그렇듯 자경적인 이유를 가지고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협을 위한 투쟁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그렇듯 승관 높이에서 그처럼 훌륭히 구현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전의 공산주의자들은 동명연성 전투의 전인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한범을 창조해 놓았습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는 이만의 눈을 드러내서 지부정부대와 연합하여 동철소득을 치고 장차 그곳에서 새로운 큰 유격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정치 군사도 기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피도 많이 흘렸고 아까운 죽음들도 많이 잃었습니다. 이제들 그래 이것이 민족주의고 이것이 간대 조선가치의 기운정입니까? 그래 이것이 과연 조정민의 공동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가 아니란 말입니까?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을 하는 무당한 자주적권위를 짓밟고 민생단을 몰면서 조선혁명의 운명을 농락하여 드는 사람들은 진실한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자도 아닙니다. 이들은 대타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며 종파 사대주의자들입니다. 분노와 이분을 사무치신 장군님의 격동된 말씀이 강한을 진동하였다. 복만 땀을 미주 잡듯 돌아친 종정은 지금까지 붉어진 얼굴을 가슴 놀이에 쑥그리고 있었으니 당시로는 불쑥 서울은 어깨뿐 사리에 머리를 숙여받고 있었다. 난장은 일제히 솜을 죽이고 머리를 떨어뜨렸다. 한정 한 겨울에 그 시험 지난해 무서운 대학가를 치러야 할 사람이 이들 중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장군님께서는 바로 그 장군인을 찾으시려는 듯 열기가 번쩍인 안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똑똑히 여겨보시었다. 당신들 이성을 가진 혁명가라면 진지하게 생각해보시오. 만약 북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80%가 위생단이라면 그들은 3-4년 동안 무조건 거주할 사람들 가난에 집도 없이 입을 것도 입지 못하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못하려 참았단 말입니까? 놈들에게 부모 형제를 잃고 자식들을 잃으면서도 못하려고 이 근거지를 떠나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거야 삼척 동도도명이 알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만일 80%가 민생단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회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준 것을 분쇄하고 있는 유럽대 80%는 고사하고 그 10%를 하면 80%만 인생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마음을 놓고 회의를 할 수도 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단으로 희생된 동료들에게서 인생단에 몰려 죽더라도 저 앞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순결한 정신을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생단에 몰려 희생되면서도 조선동민 만세, 조정민의 성으로서 만세를 외치는 것을 동지들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환영연당석이었던 김관동문은 인생단 혐의를 걸려 체포되어 가기 전에 아내와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체포되면 죽을 것이다. 나는 인생단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러나 혁명가의 절제를 끝까지 지키다가 여기서 인생단으로 몰려주는 것이 오히려 방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살기를 원하고 적에게 투항하여 변절한다면 혁명에 더 큰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혁명을 배반한 나의 기약을 천추만대에 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동지들, 그래 이런 사람들은 과연 인생단이란 말입니까? 이중민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말 건강치 못한 몸이 굉장한 힘을 겪느라고 이 얼굴은 지은 것 같이 헛득하고 눈한 자리는 무조 들어갔다. 무슨 동지, 듣는 사람의 가슴이 이렇게 괴로운데 그 사변과 비극을 넘어서 엮으신 동지의 심정이야 모두 그랬습니까? 우리 중국 혁명가들은 중국 혁명에 기여하신 김일성 동지의 커다란 공적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차차 밝혀지게 될 것이며 신경은 응당한 과오에 대한 책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하죠. 그러나 사람의 진상을 밝히기보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중국의 공산주의자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 공